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16일 도이출란드에 설치된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철거 압박책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에 대한 공격과 방해책 등을 즉시 중단하고 전쟁 범죄 국가로서의 사죄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도이출란드의 레겐스부르그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그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제적 연대이며 결의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평화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징으로 각 지역에 세워진 성노예 소녀상이 보호되어야 하며 세계 각지에 소녀상 설치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